1962년 8월 25일부터 군 지도를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작년 2012년 8월 25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영도라고 해가지고 북의 최고의 문필가죠. 동태관이 정론을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1964년 6월 19일부터 당중앙사업을 시작하죠. 네. 오늘의 본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한다면 절반은 군을 지도하고 절반은 군 외에 다른 분야를 지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전자는 비공개고 후자가 공개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문학예술을 비롯한 선전선동사업을 지도한 부분하고 예, 경제건설 이런 부분들을 중시해서 보도를 했어요. 북이. 그러나 비공개로 군을 지도한 부분이 1990년대, 2000년대 넘어서서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것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 영도의 역사인데요. 그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건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북의 핵무장,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지금 서거 이전에는 딱 한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본인의 동상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있었답니다. 북의 핵개발 핵무장에서의 결정적인 그 공헌을 기린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북이 1970년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요. 그 개발한 핵무기를 미국에게 알림으로써 일종의 자의적인 핵 억제력을 과시했는데요. 그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북이 이제 남아공 그 외교관에게 너희들 그 핵무기 필요하지 않냐? 안 사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면서 뭐 반신반의한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미국에 보고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라. 왜냐하면 이제 북의 그 핵무장 능력 그 수준을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샀어요. 두 개를. 두 개나. 예,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이 자신의 그 핵무장을 미국에 알리는 방법도 돈을 받고 남아공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일한데 그리고 이제 1983년에 이제 삼지연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북이 핵무장을 전면화한 그러니까 이제 실전 배치가 완전히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전면적인 군권을 사실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국방위원장에 임명이 되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임명한 이 직위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 불려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서거 이후에는 군력을 강화하는 데 총집중해서 또 그리고 당시 90년 소련 동구 붕괴된 이후 북으로 망명한 우수한 핵미사일 첨단 무기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함께 북의 오랜 기간 동안 육성된 우수한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북이 가끔씩 말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묘한 무기들을 개발한 거죠. 그 중에는 4세대 핵무기라고 할 수 있는 슈퍼 EMP도 있고 지난 4월 25일 건군절 예식 때 모습을 드러낸 플라즈마 스텔스기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9년 5월 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로 표현한 우리의 위성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라는 위성과 철갑상어로 은유된 특수이온 비행체 특수이온 잠수함이 있는 거죠. 이외에도 뭐 아메리슘을 응용한 그런 미사일, 포탄, 총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첨단 무기만이 아니라 제식 무기도 코리아의 지형이나 기후적 특성에 맞는 우수한 무기들이 있는 거지요. 무력의 기본은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은 자칫하면 이란, 네. 북제국주의 전면 핵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가능성이 1%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네. 그리고 전쟁이라면 무고한 인명의 사상과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사활적입니다.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사안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케리가 돌면서 사안을 시사하다가 네. 5.7 오바마 박근혜 오바마 회담에서는 오안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한반도 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 9.19 공동성명도 박근혜 입으로 살짝 언급만 하고 그렇게 되는 정세는 북으로 하여금 이안을 결심하게 하는 정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클린턴 전 대통령의 독대, 구체적으로 김양건 비서와 키신저의 비밀회담과 네. 그리고 가까이는 작년에 4.7, 8.17 비밀회담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비공개 경로가 있습니다. 그 비공개 경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안이죠. 네. 북이 조국 통일 대전을 벌리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 뭐 미군이 자동 개입 문서에 사인하고 네. 나토까지 개입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오바마가 모두 발언이나 정상회담에서 또 확인하고 네. 그리고 상하 양원 합동 의회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오히려 더 수상한 거예요. 강한 긍정은 오히려 부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네. 예, 비공개 경로라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공개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정세를 그렇게 보면 이안이 임박한 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합동 군사 연습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안이 벌어지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것은 자동 개입의 계기가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합동 군사 연습이 끝날 때 매우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북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것은 북미 평화조약과 북남 또는 남북 연방제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도 또 남코리아의 수구 입장에서도 전쟁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진행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진행인 만큼 미국과 남코리아의 자본들이나 네. 또 군인들 수구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다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북은 이안을 얘기하면서 삼안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미국이나 남코리아는 이안보다는 삼안이 낫다라는 것을 알면서 네. 또 한 번 거기서 꺾어서 사안 또는 오안을 주장함으로써 뭔가 절충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여기서 예, 북은 이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삼안을 실질적으로 관찰하느냐라는 네. 기로에서 최종 결심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네. 예, 이것이 바로 비공개 경로를 통해서 본 2013년의 지금 현 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카터, 클린턴 그리고 박근혜 방북을 말씀하셨는데 가령 오바마 또는 케리가 방북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예, 좋은 질문이고요. 그 94년도, 99년에 그 카터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그 방북으로 그 결정적인 대화 국면이 열렸는데요. 예. 그런데 2013년에는 전 대통령이 아니고 현 대통령, 미국이 네. 아니고 남코리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은 네. 그게 바로 그 개성공단 문제와 그 또 나아가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 그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지금 폐쇄된 거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미국보다는 남의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성격상. 네. 그리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도 역시 남코리아 정부와 북코리아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고 물론 네. 미국이 비준해야 되겠죠. 남코리아 정부 뒤에서. 예, 그런데 이것을 그 미 의회에서까지 연설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그 회담 내용을 지지했기 때문에 네, 네.